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. 1926년 비오 11세 교황님께서 10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주를 전교주로 정해서 그 전교지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그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줄 수 있도록 이 날을 정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, 선교삼을 받았다는 것을 서럽게 일깨우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죠.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들을 지키게 하여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?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들어서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종의 유언 같은 거죠. 마지막 승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 거죠.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. 내가 가르친 것들 지키게 하도록 세례를 줘라는 말씀하시는데 그 3년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죠. 세례를 주시고.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이런 몸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가실 겁니다.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 혼자서 그 일을 하느라 이스라엘에서만 있었죠.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있으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기고 또 제자들이 생기면 모든 민족들에게 동시에 만날 수가 있는 거죠.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병자들을 방문하고 또 낫게 해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밥 먹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들의 거 일깨워주고 하시던 일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나처럼 하라 하면서 가시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직접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나요? 네. 분명히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만큼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죠. 그래서 언제나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 네. 우리를 통해서 같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. 예수님께서 정말 단 한 가지 이거 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인데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해 주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던가 분명히 많이 많이 이끌어주고 계시지만 내가 그 한 사람에게 정말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다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하면서 머물러 있는 건 신자가 아닙니다. 예.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, 제자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.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딱 하나 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? 어떤 분들은 아 나는 그렇게까지 아직 굳은 믿음이 없어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.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의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사명 주시고 있죠.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누구한테 갈 수 있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찾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.